오늘 시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표제가 없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라고 하기도 하고, 또 모르드개가 에스더와 또 민족의 멸망이라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지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또는 그 귀환 이후에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 가운데 이 시편이 누가 언제 지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바로 이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볼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또 위협을 받고 또 모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합니다. 1절은 영광을 왜 우리가 아니라 주의 이름에만 돌려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그 백성들을 견고하게 붙드시고 그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이두 가지의 성품,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키면서 이 환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취하여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길 힘이 없어서 이 환난을 극복한 다음에 우리가 잘했다고 그 영광을 취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할 그 영원한 이름, 유일한 이름, 그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라는 그 호소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모든 죽음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편 106편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으로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낸 것은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일들은 그분의 영광을 그가 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만약 제가 엄청난 부자인데 제 딸들이 매우 궁핍한 삶을 살고 가난에 몹시 허덕이고 있다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면 제 딸들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저를 매우 비난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제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녀들을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많은 소유와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비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비참한 삶을 산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비난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신이라고 떠들어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며 축복하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이 나 자신의 것으로 오해하거나 또 나를 높이고 영화롭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들 이 신자들의 삶이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보존자이시며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하였어요. 문나라, 즉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너희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이요. 그 이방 나라의 족속들은 그럴듯하게 지어진 신상 하나도 세워놓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신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이요.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큰 신전을 세워놓고 큰 우상을 만들어놓고 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이 신들은 이렇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크다라고 자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전 성경에 기록된 때나 오늘에나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며 비아냥거립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믿고 헌금도 하고 그러던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서 이 환난 가운데 너희를 도와두느냐라고 해요.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을 비아냥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시편 14편 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성경은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한 신성 그 능력이 그의 만물에 들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20편의 저자는 대답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셨나이다. 2절의 시인은 2절에서 이방 나라들은 너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비아냥될 때에 지금 10편은 시인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이 하늘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는 이 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창조주 대신 하나님과 이 피조물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틀에 갇혀지는 분이 아니라 전 우주에 계시면서 그분의 존재와 섭리가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모든 것에 미치는 그 하나님, 무제하신 그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계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주목하여 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모든 행위와 그 중심,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다윗은 그래서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가서나 거기에 계시다.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시편의 저자,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자신의 신앙에 대해 조롱받던 이 저자의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의 중심에 이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이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그 존재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행했을 때 내 삶에 나타난 그런 결과들을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창피하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그분의 살아계신,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분명히 인식과 확신, 그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자들은 그 마음의 갈급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지금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8절 말씀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상의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들도 무언가를 만들곤 합니다. 저도 어릴 때는 레고라는 장난감을 가지고서 비행기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높은 성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무언가 만드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인간이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형상화해서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자신의 있는 갈급함을 얻고자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자신의 욕구에 따라 형상화해 만든 우상으로부터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두 번째 우상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우상은 인간의 요구에 부응하지도 못하고 인간의 허전한 마음, 이 갈급한 욕망을 채워줄 수 없는 죽은 생명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5절부터 계속 7절까지 나오는 것은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손이 있어도 그 형상 가운데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그 형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우상이 생명이 없는 것처럼 그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도 생명이 없을 것이다. 그것들을 의지하는 너희들도 죽은 것이라는 것이. 지금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데 그 능력으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데 너희들이 믿는 그 우상은 그 형상 가운데 눈과 입, 코와 귀가 있어도 손과 발이 있어도 우리 눈에는 엄청 커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이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죽은 우상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선택은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의지하는 자에 달려있습니다. 이는 단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고 그 마지막을 넘어서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두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허무한 것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저주와 징계와 심판이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허무와 죽음만 안겨주고 아무런 것 우리의 가입함도 채워주지 못하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줄 수 없는 무능한 우상, 이 세상의 것들로 사라지는 것들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지 마시고 모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나와서 그 모든 영광을 취하십시오라고 선포하고 또 간구하였던 것처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